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당제 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호무추동하는 선조나 모두 다 당제 7차 대회 결정 관철회로와 모두 다 말리마 속도 창조 운동회로를 새로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.